오빠, 오늘 내 친구들 만나는 거 알지? 깔끔하게 있구나, 깔끔하게. 지적 떨지 말고. I reckon 머리 반바지 입고 그녀 친구를 만나러 가. 막 깔끔한 거 가식적인 거 난 뭐 그런 건 몰라요. 속상한 표정 짓지 말기, 이게 바로 나니까. 아무에게도 다가치지 말기, 내가 돈을 좀 버니까. 가져 내 거 다 가져, 내 사랑까지도. 웃지 마, 사랑이잖아. 우린 돈 주고도 못 볼 드라마. 뺨새가 아, 황새 쫓아가지 말자. Say, 웃지 마, 이게 나잖아. 지금 이 순간을 꼭 잡아. 24/7 여기가 feels like heaven, heaven, heaven, heaven. Say reggae boom, boom, boom, boom. Reggae boom, boom, boom, boom. Reggae boom, boom, boom, boom. Feels like heaven, heaven, heaven. Okay, quick man, 메탈리아디스크야. 모든 게 좋아. 비싼 것을 먹지 않아도 그냥 길만 걸어도 오늘은 너와 하루 종일 떠들고 싶어. 찾는 전화만 하도 언제나 손 꼭 잡고 걸을게. Me, I take you away. 사람들은 blah blah 그래도 널 원해. Without you I'm alone. 아마도 같은 느낌 지옥이라도 함께 갈게. 네가 원하는 곳이면 run. 가져 내 거 다 가져, 내 사랑까지도. 웃지 마, 사랑이잖아. 우린 돈 주고도 못 볼 드라마. 뱁새가 아, 황새 쫓아가지 말자. Say, 웃지 마, 이게 나잖아. 지금 이 순간을 꼭 잡아. 24/7 여기가 feels like heaven, heaven, heaven, heaven. 밤하늘 별들 모두 닫아 줄게. 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거 하나면 돼. 웃지마, 사랑이잖아. 우린 던지고도 못 볼 드라마. 뱁새가 아, 황새 쫓아가지 말자. Say, 웃지마, 이게 나잖아. 지금 이 순간을 꼭 잡아. 24/7 여기가 feels like heaven, heaven, heaven, heaven. Say, reggae boom, boom, boom, boom. Reggae boom, boom, boom, boom. Reggae boom, boom, boom, boom. Feels like heaven, heaven, heaven. Reggae boom, boom.